여기 나보다 큰 사람 있어? 없으면 됐어. 베프지만 기합했은 장사 어찌 small win 어쩌자니 1cm 가지고 니들 이러기 우리 쿨하게 좀 가자 나만 해신기 너와 나의 제 1cm 투성이 좀 커 그냥 받아들여 난쟁 받아들여 달라질 건 없어 인생 뭐라카노 Do you know what I'm saying? 아이고 우리 언니가 어디 본대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까요 이봐야 올라오려면 멀어네 여기 높은 곳까지 거기 아래 공기는 어때 많이 탁하지 난 거기 뭐가 입장 불가 그만 해 그만 그만해 이럴 시간 있으면 다른 거나 고민해 oh, 우리 휘니 손이 안 닿니 내가 꺼내줄게 언니가 이 구역의 장치 마마무 마마무 마마무 나보다 더 가창을 깔아봐요 소용없나요 그릇이 너도 어떻게 가나 go 운동하듯이 너도 티가 나 그 순서가 도레미파 너는 나의 제1센 누가 봐도 이건 쌤쌤 여긴 우울한의 전쟁 You know what I'm talking about yeah. 그게 몬스타 아주 그냥 물 만나셨어 uh-huh. 인정해 여유 넘치는 게 잠신인 척 난리 우월한 척 난리 제옥만인 척 난리 그래 봐줘도 털이 맷돌 손잡이가 빠졌어 맷돌 손잡이가 빠졌어 지나가는 주태오가 웃어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마마무 마마무 마마무 너보다 큰 사람 있어?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너보다 너보다 내가 더 커. 잘 들어 난쟁이들아.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너보다 내가 더 커.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